노동신문은 28일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벌이는 반공화국 제재 소동의 진실을 해부한다. 이런 제목의 론평원의 글을 실었습니다. 글은 최근 미국과 박근혜 패당이 비상이 고도화된 우리의 핵무력을 두고 초강도 제재니 뭐니 하고 아무리 소란스럽게 죄초돼도 우리에게는 한낱 병신 육갑하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이 시비거리로 삼고 있는 우리의 핵시험과 탄도로켓 발사시험, 위성발사에 대해 말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원국들을 비롯해서 이른바 발전됐다고 하는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앞다투어 진행해온 것이라고 하면서 글은 미국과 박근혜 패당이 대세에 역행하여 자멸을 재촉하는 반공화국 제재 노름에 미혹스럽게 매달린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저들 자신의 완전 초토화, 전국적 멸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